Om Mani Padme Hum. Ibang ibang ida na samnya sa sarabinya. 多耶娑婆诃，这揭那呼悉多耶娑婆。 Oh, Maha Karunikaya, Daya.

Ora chale, ora chale, usu Buddha of compassion. Bodhisattva, please hear my English words of truth. Yeah. 위에 보로제딘 속보다의 보디사토보예 모호사토보예 모호자 루니자예 안 속보라이바헤 수후단나단세 나모세제리도 이번번에 보로제딘 속보라이 링도보 난모 나라의 진지실이 모호 원도사미 사보보다도 수분모스위 사보사도 난모보사도 난모보제모화대도 단츠타 암모보루시루자디 자루디 비쉬리 모호보디사도 波罗波罗蜜多罗，萨来萨来悉利悉利，苏罗苏罗波提耶，波提耶波陀耶波陀耶，密提利耶那来金枝提利，舍利那波耶摩那萨婆诃，悉多耶萨婆诃，摩诃悉多耶萨婆诃，悉多于尼舍婆来耶萨婆诃，那来金枝萨婆诃。摩来那来萨婆诃，是来僧婆婆伽耶萨婆诃，萨婆摩诃阿悉陀耶萨婆诃，遮伽来阿悉陀耶萨婆诃，波陀摩伽悉陀耶萨婆诃，那来谨墀观伽来耶萨婆诃，摩婆利胜伽来耶萨婆诃，南无阿耨多罗多那亚耶，南无波利耶波罗揭谛，娑婆那耶娑婆诃，唵悉殿陀曼陀那观陀耶娑婆诃。 利耶波罗揭谛娑婆那耶菩提萨埵婆耶摩诃萨埵婆耶摩诃迦卢尼迦耶唵娑婆那伐帝苏护达那耽羯南无悉吉利多毗摩诃耶波罗揭谛娑婆那林哆波南无那来谨墀须弥摩诃梵哆萨弥萨婆诃萨埵苏昆摩斯云萨婆萨埵南无婆萨埵南无婆揭摩诃帝哆耽迟他南无婆卢须卢迦帝迦卢帝毗须弥摩诃菩提萨埵萨婆萨婆摩来摩来摩须摩须弥陀云毗卢毗卢揭摩陀卢陀卢伐奢耶帝摩诃伐奢耶帝哆来哆来帝利尼娑婆来耶遮来遮来摩摩伐摩来摩帝利毗须毗须僧那僧那阿来僧佛来舍利伐奢伐僧佛来舍耶波罗波罗摩来波罗波罗须弥利萨来萨来悉利悉利苏卢苏卢菩提耶菩提耶波陀耶波陀耶弥帝利耶那来谨墀帝利舍利那婆耶摩那萨婆诃悉陀耶萨婆诃摩诃悉陀耶萨婆诃悉陀喻利娑婆来耶萨婆诃那来谨墀娑婆诃摩来那来娑婆诃悉来僧婆婆伽耶娑婆诃娑婆摩诃阿悉陀耶娑婆诃遮伽来阿悉陀耶娑婆诃波陀摩伽悉陀耶娑婆诃那来谨墀观伽来耶娑婆诃摩诃利胜伽来耶娑婆诃南无含乃当那多那亚耶南无波利耶波罗揭谛娑婆那耶娑婆诃唵是颠陀曼陀那观陀耶娑婆诃 提耶波陀耶波陀耶弥提利耶达赖谨墀提利舍利那波耶摩那萨婆诃悉陀耶萨婆诃摩诃悉陀耶萨婆诃悉陀喻利舍昏赖耶萨婆诃那赖谨墀萨婆诃摩赖那赖萨婆诃悉赖僧波波揭耶萨婆诃萨婆摩诃阿悉陀耶萨婆诃遮揭赖阿悉陀耶萨婆诃波陀摩揭悉陀耶萨婆诃那赖谨墀观揭赖耶萨婆诃摩婆利僧揭赖耶萨婆诃南无含赖耽那多赖耶萨婆诃梵世颠多曼陀来观陀耶萨婆诃 婚来发黑，苏武丹来丹仙，南无世界里通，地王婆涅婆罗揭谛，生佛来灵多婆，南无那来金翅须弥摩诃，唵哆萨弥萨婆诃萨埵，苏昆摩斯云，萨婆萨埵，南无婆萨埵，南无婆揭摩诃帝多耽迟他，南无婆卢须卢迦帝，迦卢帝，毗须弥，摩诃菩提萨埵，萨婆萨埵，摩来摩来摩须摩须弥。毗卢毗卢羯摩哆卢哆卢伐奢耶帝摩诃伐奢耶帝哆来哆来帝利尼奢婆来耶遮来遮来摩摩伐摩来摩帝利依须依须僧那僧那阿来僧佛来舍利伐奢伐僧佛来舍耶咕噜咕噜摩来咕噜咕噜须弥哩，萨来萨来须哩须哩，苏噜苏噜菩提耶，菩提耶，菩提耶，菩提耶，弥提哩耶，那来金翅提哩，舍利那婆耶，摩那萨婆诃，悉哆耶，萨婆诃，摩诃悉哆耶，萨婆诃，悉哆耶，毗舍婆来耶，萨婆诃。来金翅萨婆诃，摩来那来萨婆诃，悉来僧婆诃揭耶萨婆诃，萨婆摩诃阿悉陀耶萨婆诃，遮揭来阿悉陀耶萨婆诃，波陀摩揭悉陀耶萨婆诃，那来金翅观揭来耶萨婆诃，摩诃利胜揭来耶萨婆诃。南无含乃丹那多那亚耶，南无波利耶波罗揭谛，娑婆那耶娑婆诃，唵悉殿哆曼陀那观陀耶娑婆诃。Yeah. 利耶达来禁止提利舍尼那波耶摩那萨婆婆是多耶萨婆婆摩婆是多耶萨婆婆是多于你舍婆来耶萨婆婆那来禁止萨婆婆摩来那来萨婆婆是乃生婆婆却耶萨婆婆萨婆摩婆 Om Bacha Pai Om Bacha

怎么地说好问好为怎么地说好嗯哈哈哈为怎么地说好嗯哈哈哈为怎么地说好嗯哈哈哈为怎么地说好哈哈哈为什么你说哈哄哈哈哈为什么你说哈哄哈哈哈为什么你说哈哄哈哈哈为什么你说哈怎么地说哈嗡哈哈哈为什么地说哈嗡哈哈哈为什么地说哈

迈开大步，勇向前。 不管路遥远，何时到终点，我会完成这心愿。阿弥陀佛在心间，快乐在人世间。 산자 마할로 가나 홍대 Om Namo Bhagavate Sahavatargate Varshudhanarajaya Dhatakattaya Arhati Samyasambhattaya Dayata Om Shudhane Shudhane Sahavabhavan Vashudhan Shete Vashude Sahava Garma Avarana Vashudhan Yesuha Om Namo Bhagavate Sahavatargate Vashudhan Rajaya Dhatakattaya Arhati Samyasambhattaya Dayata Om Shudhane Shudhane Sahavabhavan Vashudhane Shete Vashude Sahavagarma Avarana Vashudhane Yesuha Om Mani Padme Hum 让我为众生唱这首寂寞。